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 아직도 난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가네 괜찮을 줄 알았어 빗물에 앞이 가려 내 눈물이 감춰질 줄 알았었는데 비가 내려와 눈물이 흘러 홀로 그렇게 서서 고개 숙인 채 말도 못하고 널 보내며 이별빛 속에 떠난 그 하늘